I'll wait for you. Yeah. 친구들과 답변 남기지 않아 답변 새로 만들어진 기억 나쁜 생각은 다 줘 담배를 한 대 더 펴 우리는 한 번 더 cheers 좋겠다 모든 게 쉬어서 연락이 없는 의미